싶어지니까 가지 말래 하지마 더 가고 싶어지니까 내가 누군지 뭘 원하는지 hey, 내가 누군데 이런 것도 궁금해지는지 yeah, yeah. 내가 어젯밤 업로드한 사진과 나의 결실에선 대체 둘 중 누가 진짜라니까 내가 몰라 나를 향한 question Every day every night 매일 반복돼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행동도 내 모습일까 더 외롭는 내 질문을 만나 Hey tell me what you want To be or not to be Watch out, watch out Yeah, this or the other one Hey, 선택은 맘대로 me 다절하고 싶은 욕심 yeah, yeah. 뭘 해야 되나 망설이지 yeah, yeah. 장래, 희망, 질문 And 할 말 없어, 가쁜 사지 나도 몰라 나를 향한 question Every day, every night 매일 반복돼 내가 하는 생각 내가 What the? Hey, tell me what you want. La la la la la la la la. Hey, tell me what you want. La la la la la. Down down down. 대체 원하는 게 뭐냐고. 그래 원하는 게 뭐냐고. 그냥 하면 돼. 그냥 가면 돼. Inside my head, too many questions. Just got me thinking. What's my question? Inside my head, too many questions. Just got me thinking. What's